시장 으쌰으쌰 9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장 으쌰으쌰를 진행하는 용용입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 새 시대가 밝았습니다. 새 시대가 왔습니다. 아, 이 새 시대가요, 향후 좋은 시대로 기억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좋은 사건들만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부터요, 좀 더 착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으쌰으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 으쌰으쌰에는요, 타이 음식 전문점 타이로티의 한상우 사장님과 국수 전문점 온정국수의 최희영 사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은 저희 영프라자에 새로 입점하신 두 팀인데요, 요즘 아주 온라인에서 핫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넥스트의 라젠카 Save Us. 네, 그러면 이어서 그로시앙 영프라자의 뉴 페이스, 뉴 스토어, 뉴 아이템 두 사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요, 타이로티를 운영하고 계시는 한상우님, 그리고 한 분은 온정국수를 경영하고 계시는 최희영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입니다. 네,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태국 음식점 타이로티 운영하고 있는 한상우라고 하고요. 주변 분들은 태국 아저씨, 태국 아니면 로띠 아저씨, 로띠라고 부릅니다. 태국 아저씨. 아 근데 약간 이 의도 기분 혹시 나쁘실 수 있는데 약간 의도한 거예요? 분위기나 이런. 아니요. 쉐입이라던가 태국 아저씨?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누가 봐도 아예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요. 한국말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쓱 오셔가지고 아우 한국말 잘하신다고. 한국말 잘하신다고. 한국말 잘하신다고. 한국 와서 되게 성공하셨다고 이런 말 많이 하세요. 아, 맞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 정말 아주 다국적. 다국적인 그런 쉐입을 갖고 계신 한상우 사장님이었습니다. 다음은요. 네, 안녕하세요. 온정국수 운영하고 있는 최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최희영 네, 사장님 네. 굉장히 동안이세요. 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인정합니다. 인정이래. 네. 거기다 잘생겼고요. 네. 그 피부가 되게 좋으세요. 인정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한상우 사장님 약간 질투. 아 예. 원 온정국수의 어떤 그런 음식 같은 게 그런 피부의 비결인가요? 그렇죠. 남해안에서 말도 안 돼 진짜. 최상의 멸치를 네. 드시면 피부 좋아집니다. 네, 온정국수는 어떤 국수를 판매하는지 잠깐 설명 부탁할게요. 일단은 제 잔치국수, 비빔국수, 그다음 메밀소바 만들고 있고요. 네. 재료는 가장 좋은 재료만. 쓰고 있고 가장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는 어떤? 네, 보통 국수집에 육수에 사용하는 멸치는 거의 이제 중간 등급을 멸치를 사용하는데 네. 저희는 항상 최상 등급을 사용해요. 따로 거래처를 두고. 최상 등급 멸치. 네. 아따.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국수 육수를 우려내는 그 멸치가 네. 대한민국 최상 등급 멸치를 사용하신다. 네, 맞아요. 이거 만약에 가게에 이제 손님이 갔어요. 네. 그러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멸치 색깔만 봐도 제가 확인시켜드릴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그냥 평생 서울에서만 그냥 산 사람들은 사실 이런 그런 안목이 없잖아요. 이제 시장 도매상가나 네. 이제 건어물 상가에 가면 네. 최상 등급 멸치가 따로 팔아요. 이제 그 멸치를 보고 확인을 해보면 그 멸치보다 더 좋아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배 이상 납니다. 중간 등급이랑 이제 최상 등급이랑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요. 어떤 데는 파우더 쓰는 데도 있던 것 같던데. 저희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네. 육수도 저녁에 사용했던 멸치, 아니 육수는 저녁에 다 버리고 아침에 버려요? 항상 새벽에 새로 우려요. 아깝다. 아깝죠. 네. 네. 새벽에 나오셔서 그 육수를 다 새로 네. 우리신다고 항상 직접? 항상 우립니다. 대단하시네. 메뉴는 이게 하나인가요? 멸치국수는 하나고요. 그다음 네. 비빔국수, 메밀소바 이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는 네. 저녁에 찾아주시는 손님을 위해서 이제 주류 판매도 예정에 있습니다. 비빔국수 아니요 이제 골뱅이 소면. 골뱅이 소면. 네. 그러면 이제 멸치국수, 골뱅이 소면 그리고 메밀소바 이렇게 세 개요? 비빔국수. 비빔국수 네 개? 네, 이게 메인입니다. 아 네. 비빔국수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파는 것도 많고. 그렇죠. 네. 온정 소바만의 약간 스페셜한 게 있나요? 비빔국수. 네, 네, 네. 비빔국수는 이제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청을 놓고. 청이 뭐예요? 이제 보통 청하면 매실청을 생각하시는데 네. 저희 가게는 이제 다른 청을 사용해요. 일반적으로 요리에 잘 사용하지 않는 청입니다. 청이 뭐 소스를 만드는 재료 같은 걸 청이라고 하나요? 그 재료 중에 하나인데 청이 이제 단맛을 내는 이제 당 역할을 하죠. 설탕 대신의 역할. 네. 그거를 자택에서 직접. 네, 그리고 미원 같은 재료 전혀 안 넣고요. 네. 배도 갈아 넣고. 미원을 근데 네. 안 넣고 요리가 돼요? 우리 한상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원을 안 넣고 요리가 되나요? 한식이 됩니까?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리를 공부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네. 욕심이 최대한 이제 화학 조미료는 사용하지 않고 요리하는 게 욕심이에요. 제 뭐 자랑이라기보다 욕심입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되시는 거네요, 지금. 네,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메밀 소바는요? 메밀 소바는 또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온정국수의 메밀 소바. 메밀 소바는 이제 한국에서 맛보실 수 있는 좀 달달한 메밀 소바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일본 현지에서 직접 받아서 쓰는 뭘 받아서 써요? 쯔유를 받아서 사용합니다. 아, 네. 그것도 고급품을 쓰시나요? 그래서 네 고급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일본에서 드셔보신 분들은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비빔국수도 있고 메밀소바도 있고 아 여름에 아 좋겠네요. 네. 영프라자에 오시는 분들 온정국수에서 네. 여름을 나실 때 아주 두 메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타이로티 타이 예? 음식을 파시는다고 하는데 타이 음식 진짜 솔직히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렇죠.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상등급의 브랜드만을 취급하고 있고요. 네, 모든 재료는 태국 현지에서 공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태국 현지에서 공수한다고요? 소스만. 소스만? 예, 소스만. 아, 그럼 소스를 계속 보내주세요? 예. 태국에서 받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제 한국에서 현지에서 공사할 수 있는 것들은 네. 구로 시장에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일 신선한 이제 생물로 써야 되는 재료들은 구로 시장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장 봐서 그날그날 사용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들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 맥도날드 설명 듣는 건 줄 알았어.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서 아, 당연하죠. 예. 네, 제가 쓰는 것들이 쟁쟁한 브랜드들이에요. 당연하죠. 삐처리 해야 됩니까? 모르실 거예요. 아, 쓰시는 분들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메뉴가 네. 어떤 게 있죠? 타이로티. 가장 많이 나가는 거는 네. 이제 볶음 쌀국수 팟타이고요. 이게 태국 음식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볶음 쌀국수인데 예. 이제 태국 이름으로는 팟타이다. 팟타이요. 팟타이. 예. 네네. 그리고 또 파시우라는 넓적한 면으로 간장 소스로 만드는 면이 하나가 더 있고요. 파시우가 이제 음식 이름인데, 예, 네, 같은 볶음면인데, 네, 파타이 같은 경우에는 피쉬 소스랑 타마린드 소스라는 것이 주 베이스가 되는 거고, 아 그리고 파시우 같은 경우에는 소이 소스, 태국 소이 소스가 이제 태국 간장이 주력 소스가 되는 그런 볶음면이고요. 예. 그러면 파타이도 볶음면이고 파시유도 볶음면이고 예.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면의 두께가 차이 나고요. 네. 그다음에 들어가는 그 재료의 차이가 있는데 그 나물 같은 것들이 차이가 나요. 파타이 같은 경우에는 숙주가 들어가고 파시유 같은 경우에는 청경채를 넣고 있어요. 그리고 면의 두께도 파시유 같은 경우에는 간장이다 보니까 넓적한 면으로 칼국수 필인가요? 그럼 약간 칼국수보다 한 두 배 정도는 두껍죠. 엄청 두껍네. 넓이가 얇이는 더 얇아요. 또 파타이다 있고 예, 파시유가 있고 밥 종류에서는 이제 파카파우 무쌉이라고 이것도 이제 여행객들이랑 태국에서는 비빔밥처럼 덮밥처럼 먹는 덮밥인데. 돼지고기에다가 각종 양념을 해서 불에 이제 달달달달 볶으면은 되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파카파우 무쌉? 네, 파카파우 무쌉이라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볶음밥이 있는데 태국 볶음밥은 이제 돼지고기와 새우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만들어 드려요. 근데 볶음밥의 경우에는 태국 볶음밥이 다른 볶음밥들이랑 다른 건 약간 중화의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일단은 태국 땡초가 들어가요. 태국 그 매운 고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매콤한 맛이 감도는 그런 볶음밥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럼 이게 네 개네요? 아니죠. 또 있어요? 예, 저희 가게 이름이 로띠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로띠가 있죠. 요게 유명하더라고. 아, 엄청나죠. 네. 지금 인터넷에서 센세이션이에요. 요게 인터넷에서 예. 요게 유명하다. 로띠. 로띠는 뭐죠? 로띠는 이슬람 분들이 드시는 길거리 음식인 길거리 음식이 아니라 이슬람 분들이 드시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하실 수 있는 토스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신자분들이 아침에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토스트류. 예. 그리고 이제 밥 대신 드시는 그런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음식을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내국 사람들한테 이제 길거리 음식으로 파는 음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띠가 된 거죠. 다섯 개네요. 그럼 예. 그럼 제가 만나봐요. 팟타이, 팟시우, 예. 파카파오 무쌈, 그리고 태국 볶음밥, 그리고 로띠. 예. 그리고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따 다섯 개가 이제 대표인데 네. 이게 사실 저도 그런데 손님이 딱 들어가면 이게 예.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 양이 너무 많잖아요. 예. 특징이 있어요. 뭐 이건 매운 거예요. 이거는 뭐 단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파타이 먼저. 예. 그렇게 설명해 보기보다는 이제 오셨을 때 드시는 코스로 얘기해 드릴게요. 예. 파타이랑 파카파오 무쌉을 일단은 시키셔서 드시고 가실 때 로띠를 드시면은 이게 A코스로 정말 좋고요. 근데 어떤 맛이 나는데? 팟타이랑 팟타이가 약간 달달하면서 고소한 볶음 국수 맛이고 달달 고소 예. 네. 그리고 파카파오 무쌉이 매워요. 아, 오케이. 예,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 예. 그럼 달달 고소 매콤까지 나왔어요, 지금. 예. 그리고 파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짭짤해요. 짭짤. 짭짤한데 땅콩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고소한 고소. 맛이 나고요. 땅콩. 예. 난 볶음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매콤한 맛이 감돌아요. 그러면 파카파오 무쌈이랑 태국 볶음밥은 둘이 매콤한데 그냥 예.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예. 걸 드실지 고르시면 되겠네. 예. 네. 그리고 로띠는 이렇게 좀 약간 디저트처럼 디저트. 드시면은 참 좋죠. 그리고 A 코스가 아까 말씀하신 예. 대로 파타이, 파카파오, 그다음에 B 코스가 파시유. 볶음밥 그리고 가실 때 로띠. 가실 때 예. 로띠. 예. 코스 죽이네요. 아, 죽이죠. 이거 사람들 반응 뜨겁죠. 아, 뜨겁죠. 아, 이게 인터넷에서 아주 흥하더라고요. 이것도 요즘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손님들이 그렇게 드시고 가셔가지고 코스가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아. 항상 두 분씩 오시는 분들이 네. 그런 식으로 시키시고 가셔요. A 코스를 먹으면 어떤 기분 듭니까? 아, 태국이죠. 아, 거기는 그냥 구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태국 아 까오스 한다는 거예요. 이분 한잔 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이분 자고 일어난 지 30분 다 됐어요. 그럼 B 코스를 먹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그거는 해변이라고 할까요? 아우, 괜찮죠. 태국 바다가 펼쳐지는데 아우, 기분 정말 좋아요. 크, 아주 음식에 대한 프라이드가 자부심이 아주 네. 넘치는 우리 엄청납니다. 타이로티의 한상우님 그리고 온정국수의 최희영님입니다. 네. 우리 잠시 쉬어가는 뜻으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예. AOA의 Excuse Me 어떤 분의 신청곡? 제 신청곡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서련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서련이 이쁘게 나오는 뮤직비디오 AOA의 Excuse Me 듣겠습니다. 난 아름다워. 네, AOA의 Excuse Me 였습니다. 우리 타이로띠의 한상우 사장님과 온정국수의 최희영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타이로띠와 온정국수는 우리 영프라자의 사실 뉴커머, 예. 새로 들어오신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으신 두 분이잖아요. 예. 어떻게 알고 지원하게 되셨어요? 예, 제가 알게 된 경위는 일단은 창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2년 전에 타이로띠를 홍대에서 하다가 굉장히 심하게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내상이 있었구나. 예, 망해가지고 이제 뭘 할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올해쯤에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고 그 영플라자를 지원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었는데 몇 가지 가능성 중에서 그 중에 영플라자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보다가 그리고 한번 와봤을 때 사전에 이제 이런 곳이 영플라자입니다 하면서 가게들 설명해주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왔을 때 한번 보고서 여기면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공고를 어디서 보셨어요? 예, 공고는 그 청년 창업이라는 거를 예전부터 그 사업이 시작할 때쯤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고 이제 막상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거기서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모니터하기 시작했죠. 아, 어떻게 예. 우연히 알게 돼서 몇 년 전부터 청년 창업에 대한 예. 이 정책 지원을 알고 계셨군요. 예, 그거는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 몇 년 전에는. 네네네네. 그 후에는 이제 그건 어떻게 돼가지라면서 관심을 갖고서 이제 제가 모니터를 한 거죠. 아, 쭉 보셨군요. 예. 홍대에 있을 때도. 예. 홍대의 그 아픔, 아픈 내상을 겪어가면서. 예, 아,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야, 내가 저걸 했으면은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내 돈, 생돈이 이렇게 따각따각따각 하면서 그냥 뚝뚝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 그 생각 많이 했죠. 아, 웃지 마세요. 이거 나에겐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 비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예. 어떤 부분이 그래도 조금 아 여기가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든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쪽이 네. 그게 상당히 매력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고정된 자리라는 거가 두 번째였고 그다음에 구역 같은 경우에는 완성이 돼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제 완성이 돼 있는 거를 네. 발전시키고 홍보만 하고 나면은 여기는 네네. 이제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이 정부 지원 중에 네? 어떤 부분이 좀 땡기셨나요? 일단은 월세 지원이요? 아, 금전적. 예, 금전적 지원. 아, 금융 지원이 이제 예. 금융 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셨고 예. 고정된 자리라 이게 어떤 뜻인가요? 제가 알아보던 사업들이 일단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밤도깨비 푸드트럭이라는 그 아, 네, 네, 맞아요, 야시장 맞아요. 서울시에서 굉장히 예, 유명하죠. 그거를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푸드트럭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자리들을 보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도 보고 다녔고 그다음에 영등포 쪽에도 보고 있었고 근데 이것저것 다 봤을 때 일단은 푸드트럭이 금전적으로는 제 수입이 괜찮을 것 같았는데 네네. 그것은 고정이 아니잖아요. 푸드트럭이 사실 그 전까지는 제재가 서울시에서 제재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예, 많이 이제 많이 풀렸잖아요. 예, 그거는 야시장만. 야시장만? 예, 야시장만 풀려가지고 거기는 이제 관광 상품이 되었죠. 그렇죠. 예. 좀 청계천 쪽이랑 여의도. 여의도 그리고 DDT. DDP. DDP. 예. DDP 맞아 맞아. 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예, 맞습니다. 맞죠. 아, 그래서 그것보다는 고정된 자리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예. 지원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우리 최영 네. 사장님께서는요. 어떤 부분이 네. 좋아서 그리고 어떻게 알고 영플라자 지원하셨을까요? 저는 네. 전 직장이 자동차 수입차 딜러였어요. 부티 난다. 네. 수입차. 그래서 안정된 그런 생활을 벌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네.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괜찮았죠. 많이 괜찮. 네. 형으로 불러도 돼요? 형.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아이 그런데 그렇게 이제 들쭉날쭉 수입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회의도 느꼈고 오래전부터 꿈이 이제 요식업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정식적으로 요리를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호텔 조리과 그죠? 전공을 했는데 중퇴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로 나가는 바람에 중퇴를 했어요. 해외에서 그러면 셰프 활동을 하시고? 아니 해외에서는 사업을 했습니다. 와. 사업을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형! 네, 그래서 요식업의 꿈을 갖고 이제 가게를 알아보다가 저는 영프라자가 타겟은 아니었어요. 영프라자는 뭔지 모르고 방문을 이제 구로시장에 방문했는데 아, 절 만나셨죠? 그쵸, 예. 아, 맞아. 거기서 그 광장에서 삼각 광장에서 절 만나서 맞아요. 어 그분이었어. 모자 쓰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는 등치가 좀 있지 않았어요 작년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살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 그때보다 얼굴이 되게 하얘졌어요. 예 네, 좋아서 그죠? 그래요 지금. 아 그래요? 예. 네. 아, 이 정도로 마음이 편하니까. 이 정도로 피부가 좋진 않았거든. 근데 그때는 쩔어 있었어요. 이래? 예. 네, 네. 맞아요. 약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더 어려졌어요. 마음이 편하면 피부 진짜 좋아지고 네. 그 남해안에서 끌어올린 멸치를 드시면 피부 좋아집니다. 아 근데 진짜 피부가 진짜 이게 여러분이 못 보셔서 그러는데 연예인 피부요. 아유 그죠? 물광이라고 하죠. 어, 내가 작년에 처음에 네. 우연히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30살 젊은이였는데 지금 봐서는 더 어려 보이고 피부도 연예인 피부요. 아 그래요? 아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 주셔 가지고 근데 네. 마감이 하루 전이더라고요. 네, 네. 모집 마감이. 네, 맞아요. 그때 네, 거의 마감 네. 다 됐었었어요. 그 집에 가자마자 뭐 태어나서 처음으로 뭐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걸 네, 써보고 PPT도 처음 만들어 봤어요. 네, 근데 운이 좋게 이제 거의 딱 돼서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제 입점을 하게 됐죠. 면접 보러 오실 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최영 선생님께서 면접 보러 오실 때 물론 다른 분들도 충분히 노력 많이 하셨는데 재료를 갖고 오신 걸로 나 얼핏 기억하는데 육수 갖고 왔어요. 마호병에. 맞아. 에. 그래가지고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멸치 육수를 조금씩 따르셨던 걸로 나 기억하는데 심사위원 분들한테도 드리고 그죠. 아 심사위원 분들. 맞아. 심사위원 분들. 네 맞아요. 맞다 그랬구나. 아유 진짜 옛날 얘기다. 네. 아 되게 오래전처럼 느껴지네요. 그래요? 네. 어 그렇다 맞다. 그래서 지원을 하셔서 이제 입점을 하게 되신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구로시장 보러 왔다가 우연히 영프라자를 알게 되고 우연히 영프라자에 왔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제가 네. 이런 거에 한번 지원을 해보시라.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 시간에 네. 지원하기 전에. 누가 보러 온다 그랬어요. 아, 전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운명이네. 네, 네. 저는 그분인 줄 알고, 네네. 아, 그분인 줄 알고 제가 그냥 바로 얘기해 드렸죠. 뭐하러 내 뭐 어떤 목적이신지 안 물어보고 그냥 제가 아마 한두 마디 하다가 바로 이렇게, 네, 이렇게 지원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죠? 네네. 그분인 줄 알았거든. 아, 사장님 한상우 사장님 저의 성견지면 어떻습니까? 어 괜찮아요. 쩔어요? 네,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두 분 이제 영프라자 입점하셨는데 몇 달 됐죠? 이제 두 달째 됐어요. 어땠어요? 예. 두 달 동안 사실 두 달 동안에 실망한 것도 있고 예. 너무 기뻤던 것도 있을 거야. 기뻤던 게 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여러 손님들도 만나셨을 거고 영프라자에서 장사하니까 이런저런 일도 있으셨을 거고 처음에 들어올 때 예상은 어땠어요? 들어오기 전에? 예상은 조금 힘들 거라고 예상했고요. 네네. 예. 근데 생각보다 힘들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몇 달 정도는 버리고 다진다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네. 다져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리만 해가지고 잘 먹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 예. 긍정적이시네요. 아우 긍정이죠. 좋습니다. 박수 한번. 우리 사장님께서는 아 저는 잠시만요. 그 전에 온정국수 사장님은 동네 아줌마들의 슈퍼스타예요. 아 그래요? 예, 이건 같이, 무슨 일입니까? 예, 같이 어디 다니지를 못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가만히 자기 가게 서 있으면은 누가 빵 갖다 줘, 커피 갖다 줘, 밥 갖다 줘. 야, 굉장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사실입니까? 제 아들 같으신가 봐요. 네. 왜 우리 한상우 사장님한테는 어? 아들 같아서 아들 같아서 빵 안 갖다 주시고. 아니요. 저 어? 저는 외국인 같아 가지고 말 걸기가 힘든 거예요. 동네 분들이 저한테 타이라 그래요. 태국이. 태국이. 예, 태국이. 지나가시면서 태국이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저도 사실 착각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태국 분이신 줄 알고. 이거 본명 맞으시죠? 예, 맞아요. 100%잖아요. 예, 그렇죠. 본적이 서울이고 예. 태릉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예. 바랍니다. 100%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시고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또 경영하시고 삶을 영위하시는 한상우 사장님 만나시면 한국말로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와디카. 고쿤카. 네. 어때요? 들어오기 전에 네. 뭐 어떨 거라고 예상하셨었잖아요. 우리 최희영 사장님도. 저는 이제 식당을 하기 전부터 식당을 한 2년은 고생해야 되겠구나 어디서 하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손님들이 이제 많이 찾아주시고 또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 중에 기억 남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분은 약간 네. 체계적이시네. 에? 체계적이셔. 아 그래요? 네,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하나는 그 저희 가게 앞에 이불 가게 하시는 할머님이 계세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오픈을 할 때 6시 집에서 5시에 나와서 가게 6시에 육수를 우리로 나오는데 그 할머님이 제가 일찍 오면 일찍 올 때마다 그 다음 날은 항상 더 일찍 일어나셔서 저 기분 좋게 장사하라고 항상 가게 앞을 저희 가게가 사각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각형 가게 앞을 항상 쓸고 닦아주세요. 아 예. 우리 아들 같은 우리 사장님 네, 제가 기분 좋으라고? 6시에 나오면 그 다음 날은 5시 반에 일어나시고 워메. 5시 반에 나오면 그 다음 날은 5시에 일어나세요. 워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늦춰서 7시까지 나와요. 그 할머님 때문에. 아 좋은 핑계네요. 네. 그죠? 네. 오, 장난 아니네 진짜. 그죠. 그 근데 일 예일 뿐이고 주변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영프라자에 대한 소속감도 있지만 네네. 그것보다 지금 구로시장 어르신들 때문에 더 많이 정이 들고 지금 예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손님들이 국수를 드시면서 손님들이 국수가 싸고 맛있으니까 네. 또 질이 좋게 느껴지신대요. 네네. 재료가.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인터넷이나 광고를 보고 이제 홍보 다른 손님들이 올려주신 글을 보고 방문을 해주신 손님들이 뭐 3,000원짜리 저희 국수가 3,000원이에요. 3,500원, 3,000원인데 드시고 만원짜리를 주시고 거스름돈을 안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외국 문화인데 이거? 이거? 왜 팁을 주시지? 그러니까 외국 문화인데? 네 좋은 음식 싸게 먹어서 좋다고 혹시 뭐 옆에서 이렇게 네. 옆에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하신다거나 남성분이었어요? 여성분이었어요? 여성분도 아 부부분이 거의 부부나 커플이 많이 그렇게 하세요. 남성이 돈 냈어요? 여성이 돈 냈어요? 뭐 그럴 여성이네! 낼 때도 있고 남자분이 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부부 두 분이 오셔서 원래 7,000원이 3,000원 받아야 되는데 네. 아유 아닙니다 맛있는 국수 잘 먹었습니다 하고 네. 3,000원은 네, 저희 네, 안 받을게요. 네. 맞아요 맛있는 국수 진짜 네, 좋은 맞아요. 뭐 에너지 이런 거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거스름돈 안 받으시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쵸, 그쵸. 그 돈을 아직도 갖고 다녀요 저는 지갑에 안 쓰고. 네. 아 이분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저 가게에 대한 애정을 더 키우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손님 많이 만나셨네요. 네네. 그건 진짜 기억에 남으시겠다. 네. 그런 얘기 들으시면. 네. 우리 예. 로티 사장님 그런 거 없어요? 감동 막 이런 거? 아직? 감동이요? 아, 감동은 매 손님이 감동이죠. 언제나 순간순간이 감동입니다. 모든 손님이 나에겐 감동이다. 아, 당연하죠. 아, 이거 좋아. 이거야. 아, 그 멀리서 그 로띠가 뭐라고 그걸 드시겠다고 오시는 분들 자체가 감동이죠. 아, 응애예요. 아, 당연하죠. 좋습니다. 그 영프라자는 상인들이 그냥 따로 활동도 그 장사도 하시지만 사실 만나서 회의도 하고 네? 뭐 이번 달엔 뭘 해볼까 저번 달엔 뭘 해볼까라던가 네? 뭐 작은 이슈 큰 이슈들을 모여서 회의를 해결하잖아요 회의로 네. 이런 거 처음 해보시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학생 때나 해보지 이런 어떠세요 이런 경험들 굉장히 이게 사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장사를 해야 될 시간에 만나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야 되니까 네. 공동체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체에서 네. 이게 뭔가 이게 꼭 시장 안에 이런 것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네네. 굉장히 뭔가 한다는 것에 있어서 행위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다른 개성이 다른 객체들이 만나서 뭔가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이 회의를 통해서 깨닫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아직은 그 두 분이 초반이었으니까 의견을 네. 많이 못 내고 주로 경청하시는 편이었잖아요. 네. 이제 두 달 정도 지나시니까 어떤 뭐 심지도 생기실 거고 네. 아이디어나 의견 같은 것도 생기실 건데 네. 어떠실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 맞아요. 좀 예. 예, 저는 뭐 그런 거를 안 보는 성격이어가지고요. 네네. 예, 처음부터 그들과 똑같이 했죠. 네네네네. 네,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낯설기 때문에 그쵸. 거의 경청하는 입장이고요. 대신 많은 분들 이렇게 회의하면서 좋은 에너지도 많이 받고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있어요. 회의 내에서 많은 의견이라던가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좀 더 공동체 애정이 생길 것 같아. 이게 사실 듣기만 하면 남 얘기하는 것 같거든.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이 뭐 그런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데 이런 큰 분위기 같은 건 어쨌건 자기도 좀 의견 내고 남의 의견도 한번 서로 교환도 해보고 하면서 해야 영프라자가 애정 들고 네. 또 두 분의 입김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종 하나 들을까요? 제 걸로 가시죠. 오케이. 예, 장제남의 빈의자라는 곡입니다. 서 있는 사람 자리가 되느리다. 당신의 자리가 되느리다. 당신의 자리가 되느리다. 당신의 자리가 되느리다. 지금 들으신 곡은 거의 대한민국 거의 최초의 프로그레시브 음악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제남의 빈의자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타이로띠 한상우 사장님 그리고 온정국수의 최희영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까지 했던 얘기 잠깐 돌아가면 네. 혹시 두 분 영프라자에서 해보고 싶은 이벤트나 손님들한테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야시장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야시장? 예, 밤에 한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12시까지 끝나는 뭐라 그럴까 그 영플라자 페스티벌 비슷한 분위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약간 그림을 한번 그려주세요. 어떻게 어떤 거지? 일단 여름밤이죠. 네. 그리고 음악이 나오고요. 음악 막 틀어. 음악 막 틀고 장제남의 비누자 막 나와. 아 그런 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런 건 안 되고 그런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가게들이 조그만 그 스토어 같은 거를 팝업 스토어 같이 여는 거죠. 그래서 가게 앞에? 가게 앞에. 아 그럼 외부에서 받아? 외부에서 받고 이제 야시장 같은 분위기로 사람들이 광장에서 음식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고. 아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그런 뭐라 그래 요즘에 그 뭐죠? 캠핑 분위기 나면서 테이블 같은 거 갖고 나와가지고 파는 거 뭐라 그러지? 약간 그런 거 하여튼 테이블 예. 하나 놓고 뭐 의자 하나 놓고 와서 예. 뭐 인형 팔고 예, 예, 뭐, 예, 그렇죠. 뭐 팔고 예. 그런 거를 테이블 쭉 놓고 그런 걸 밤에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아 프리마켓 그죠. 저분 배운 분이셔. 아, 프리마켓 영어인가요? 글쎄요 저도. 가방끈이 짧아서 벼룩시장 네. 벼룩시장 아~ 벼룩시장 하나 나오고 프리마켓 하나 나오고 예. 아 그걸 밤에 했으면 좋겠다. 예 근데 물건이 아니라 이제 음료 같은 거 먹거리를 네네네. 파는 그런 시장을 밤에 근데 그렇게 음료나 먹거리 팔면 기존에 먹거리나 음료 파는 가게에 매출에 지장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집들이 팝업을 하는 거죠. 그 집도 나오고 예. 외부에서도 받고 해가지고 많이 외부는 안 될 것 같고 저희만으로도 종목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 한 20팀 정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거기 쫙 채우려면 그래도 되고요. 그건 이제 협의를 해봐야죠. 아 그런 아이디어 그런 해보고 싶다. 예 해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최희영 사장님은요? 아 저는 타이로띠 사장님 아이디어가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타이로띠 사장님이 하시고 싶은 걸 좀 해보고 싶고 하나 더 들어볼까요? 혹시 하나 또 있어요? 아 많죠. 예 광장에서 불을 피우고 싶어요. 신고당하고 싶어요. 아니죠. 거기서 이제 삼겹살 파티 같은 거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광장 한 20명 정도 할 수 있겠네요. 예. 삼겹살 파티 같은 걸 해가지고 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한 점에 1,000원, 2,000원. 한 점에? 한 점에. 아, 한 줄에. 한 줄이면 어떻게 줄이에요? 한 줄 한 뭐 한 삼겹살 사면 주는 줄이 있잖아요. 아. 한 줄에 1,000원, 2,000원에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팔고 이제 술 같은 거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드시라. 아, 그냥 이렇게 고기 구워서 뭐 예. 같이 먹고 맥주 같은 거는 사 드시라. 사 드시라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가게와 가게 사이에 길이 좀 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가는 김에 여기서 삼겹살이나 사 드시고 옆 가게로 가시라.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는 뭐 특별히 이벤트가 아니라도 그냥 상시적으로 가끔씩 하면 뭐 예. 그리고 소속감을 줄 수 있겠네요. 예. 방문객들에게. 그 돈은 전부 온전히 회비로. 온전히 회비로. 예. 페비로. 예. 혹시 또? 또요? 얼마든지 나오죠. 아, 하나 더 예, 마지막. 아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아니에요. 끝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제 라스트 원. 밤에는 다 했으니까 낮 시간을 하는 거죠. 낮 시간에 사실 장사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낮 시간에 여는 가게들끼리 모여가지고 테마를 잡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획하고 이제 앞으로 할 계획 중에 하나는 동남아 여행. 그래서 K슈퍼와 함께 협연을 해서 K슈퍼에서 파타이를 드시면서 맥주를 드시고 그리고 앞에 있는 그 비치 의자 예, 해변 의자에서 편하게 누워가지고 술 드시는 네. 그런. 아 그거는 둘 가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장님. 영플라자가 다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아닙니다. 거기에 티켓을 끼워 팔아요. 낮 시간에 운영하는 그 가게들은 할인권 같은 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아... 전부 같이 다 같이 더불어 살게. 즉석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예, 아니에요. 저 그렇게 이기적인은 아니에요. 예. 아유, 사장님이 아이디어가 많으시네요. 아, 저 지금 정말 많아요. 좋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약간 솔깃한 게 하나 두 개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업 상담을 오시면은 6,000원에 파타이 한 그릇에 제가 사업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본부터. 아 그래요? 해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 타이로띠 가게 자랑 한번 들어보죠. 사업 1번 사업 설명 가능하고. 아 가능하죠. 가게 자랑. 예, 그리고 딱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펼쳐져 있는 광활한 그 야장이 있어요. 어디요? 저희 가게 안에요. 가게 옮기셨어요? 아니요. 아,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오케이. 근데 예. 가게 안이 좀 약간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죠? 인테리어 그 그죠? 예, 제가 야시장을 갔다 와가지고 그 컨셉을 맞춰서 만들고 싶어가지고 천막을 사다 넣어놨어요. 맞아요. 예. 아 이게 여러분 처음에 들어가면 되게 황당하신 게 실내 안에 천막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 실내 안에 천막을 넣어놨고 최대한 야시장 느낌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해놨으니까 오시면은 음식을 드시고 뭐 여름날 밤에 음식을 드시면서 저희 가게에서 맥주 한잔을 하시면은 이거가 태국인가 한국인가 모르실 거예요. 좀 진짜 야릇하게 하네요. 예, 그렇죠. 가게 안에 들어가면 좀 진짜 야릇하긴 해요. 맞아, 예. 맞아. 가게 자랑. 그리고 이제 다국적으로 생긴 사장이 있어요. 아 정말 정말 여기가 한국인가 하실 겁니다. 아 그렇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맛있대요. 저는 만드니까 모르겠는데 제 게 되게 맛있대요. 예, 값도 싸고요. 값도 싸고 맛있고 예. 또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아 그렇죠. 거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타이로띠는 구로안의 태국이에요. 사업 상담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원정욱 씨는요? 가게 자랑 네. 한번 신나게 해주세요. 아 저희는 일단은 오시면 네. 국수 다른 데보다 재료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네. 잘생겼죠. 네. 그리고 동안 사장이 있고요. 맞아요. 네. 아, 예. 맞아요. 네, 동의합니다. 맞아. 동의합니다. 네. 네. 저녁에는 또 낮에는 국수집으로 운영하지만 저녁에는 술집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오시면 맛있는 골뱅이 소면과 또 근처에는 드실 수 없는 뭐 연어 사시미라든가 이런 걸 드실 수 있어요. 연어 사시미를 한다고요? 언제부터요? 이제 연어 사시미 곧 하고요. 골뱅이 소면과 이제 기타 뭐 안주류는 이번 주부터 하려고 해요. 네. 연어 사시미는 근처에서 한 때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아주 신선하고 고급스러운 재료로 만든 국수를 네.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원조 국수. 그렇죠. 우리 들으시는 분 청취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혹시 없어요? 사장님부터 아이디어가 많으신. 아 예. 아 나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예. 맥주 특이한 거 팔죠? 저희 태국 맥주 두 가지 팔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예. 거 어떤 거죠? 창이랑 레온데 태국의 1위 2위 하고 있는 맥주들이. 둘 다 태국 맥주예요? 진짜 맛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 맥주 맛을 잘 몰라. 아니에요. 그거는 마시는 순간 태국으로 보내주는 그런 마법 있는 맥주예요. 아 그래요? 예. 그 제가 술 맛 잘 모르거든요. 특히 예. 맥주 맛 전혀 모르는데 예. 혹시 차이를 저 같은 맥주를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뭐 예. 어떻게 심플하게 설명 가능해요? 그 열대 지방에 있는 네. 열대 지방에 있는 맥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뭔가요? 일단은 물처럼 시원하게 쉽게 흡수가 돼요. 시원하다. 진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진하지 않으면서 네. 물처럼 물과 같은 느낌인데 네. 일단은 목 넘김이 시원하다. 뭐 어떤 목 넘김이 시원하죠. 가볍고 가볍다. 아 네. 라이트하다. 네. 아 그리고 기존에 한국에서 드셨던 맥주보다는 진한데 부드러움은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탄산이 한국 맥주보다 살짝 덜해요. 탄산이 덜하다. 그러면 탄산이 덜 하면 그러니까 예. 이게 저 맥주 잘 모르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맥주는 뭐 시원한 맛에 먹는다. 맥주는 예. 거품이다. 막 그런 얘기 있는데 혹시 좀 미지근하거나 거품이 없으면 약간 좀 맛 없지 않아요? 예, 맛 없어요. 여러분 시원하게 해서 드세요. 예, 시원하게 드셔야 맥주는 시원하게 드셔야 돼요. 맥주는 시원하게 드세요. 맥주 한 모금 드시고 네. 손에 들고 계시지 마세요. 맛도 없어요.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해? 손에 들지 않고 내려놓으셔야죠. 근데 다 들고 있잖아요. 어, 그러면 그 빨리 마시는 거예요. 맥주 예. 들고 있을 때 전 맥주를 좋아해서 네. 들고 있을 때 병 그 주둥이 쪽으로 들고 계셔야 돼요. 몸통을 아. 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네. 거의 시중에 파는 맥주, 수입 맥주까지 다 먹어봤거든요. 네. 수십 종을 다 먹어봤는데 가장 맛있다, 가장 맛없다의 차이를 잘 모르는 거야. 어, 그거의 차이는 네. 어, 여기서 맥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거의 차이는 네. 그 종류로 구별을 하셔야지 그 크진 않아요. 같은 그래요? 라거들은 네. 그 차이가 크진 않고 몇 가지 장치를 했을 때 차이가 느껴져요. 두 분 다 그 말은 동의하세요? 가장 고급이다, 가장 맛있다, 가장 저급이다, 가장 맛없다라는 맥주 둘 사이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 개인적인 취향이죠. 혹시 그럼 어떤 취향이세요? 저는 흑맥주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서 네. 그 물 건너온 거 있잖아요. 네, 네. 지맥주, 지맥주만 네. 먹어요. 왜냐면 그것만 구별이 되니까 나머지는 구별을 못하겠는 거. 그래서 되게 추천 많이 들어요. 이렇게 뭐 창맥주다, 뭐가 좋다, 찡따오가 맛있다, 막 여러 가지 되게 해서 또 어렸을 때는 그런 데서 일도 해봤고 그래서 수십 종을 다 먹어봤는데 모르겠어. 그 차이를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타이로티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타이로티는 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하세요. 마지막으로. 예, 사랑합니다. 와주십시오. 예.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에게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는 그런 타이로티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희 국수 많이 드시러 오시고요. 네. 저희 국수 드시러 오시면 제가 자주 오시는 분들한테는 서비스로 전통주 한 잔씩 드리고 아, 있습니다. 아, 그 네. 뭐죠? 감로주였나? 이화주였나? 네, 감옥로주라고. 감옥로주. 그 우리나라에 선주 후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있어요? 술을 한 잔 먼저 먹고 면을 먹는 아, 잠깐만. 말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말이? 네, 그런 만든 말이 것 같은데 약간? 조선시대에 나왔어요. 에? 조선시대에. 아, 우리 타이로티 사장님이랑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애드립이 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잘하면 안 돼요. 예. 아, 지금 뭐 닮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나온 말이에요. 평양에서 네. 이 감옥로주, 이제 평양이 추우니까 네네네.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제 면을 먹었던 그런 설이 있어요. 그게 감옥로주와 같이 있는 설인데 네, 우리나라 3대 명주예요. 뭐죠? 감옥로주, 인삼주, 백세주, 진로, 참이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 확실한 거 셋 중에 하나는 감옥로주다. 네, 나머지 맞습니다. 두 개는 뭐 너희들끼리 네. 정해와라. 네. 알아서 처음처럼 네, 타이로티 사장님이 정해주실 거예요. 네, 처음처럼 그 다음에 참이슬, 참이슬, 네, 감옥로주 네, 3대 명주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 타이로티 온정국수 이 장점과 개성이 풍부한 이 가게들을 가려면 어떻게 찾아가야 되죠? 예, 난구로 시장에서 오시면 가까우시고요. 네네. 난구로 시장에서 구로 시장을 가시는 길에 보시면은 패션 거리가 있어요. 그 아, 패션 거리. 예, 네. 패션 거리를 끝까지 오시게 되면은 네. 구로 시장 영플라자는 간판이 보입니다. 네네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저희를 네.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뭐 블로그나 뭐 SNS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가야 되죠? 예. THAIROTEE 하시면은 네. 페이스북부터 인스타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까지 다양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걸로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네이버에 네. 온정국수라고 검색하시면 주소가 나오고요. 네네. 그리고 가장 편한 방법은 이제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에 온정국수 검색하시면 플러스 네. 친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 플러스 친구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네네. 아, 플러스 친구 아이디가 온정국수? 네. 근데 그걸로 하면은 대화는 가능하지만 어떤 영업시간이라든가 메뉴라든가 이런 거 알 수 있나요? 저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의할 수 있고요. 네. 거기 들어오시면 네. 이제 운영 시간이라든가 주소도 적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약도 찾아가시고요. SNS 그리고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까지 우리 타이로띠와 온정국수의 매력에 흠뻑 빠지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시장 러시아우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